보죠, 영감. 469페이지 펴세요. 469. 히틀러 대학살 실증주의, 실존주의. 이 로버트 솔로몬의 이 책이 좋은 게, 기성가정의 배경들 약간씩 얘기해 주는 게 좋은데요. 현대 철학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현대 유럽 철학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게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죠. 우리도 항상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이념적인 광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기원이 한국 전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 전쟁이 있기 때문에 아직 분단되어서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성립하게 되고, 아 올바른 얘기를 해도 그것이 좌빨로 밝히게 되는 거고, 뭐 북한한테 뭐 퍼주기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빨리 어떻게든지 아이고 어떻게 뭐 통일이 되든 하나가 자빠지든 해서, 북한이 자빠지든 어쨌든 해서 좀 돼야 되겠어요. 그래야 이 분단체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무슨 문제든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무슨 말 하는 것도 겁나요. 뭐 어느 한쪽이 자빠져서 그러면 아 뭐 뉴라이트 애들이 또 올까봐 제가 아 좀 걱정스럽고 두렵고 그런다. 귀찮고 뭐 삶을 얼마나 더 산다고 또 경찰서가 대북투사로 살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고요. 지난번에 우리 1학기 때 아 그냥 좀 정말 무슨 이념적인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귀찮아요. 저기 제가 미디어 오늘이라고 하는 주간 언론 모니터링 주간지에다가 저기 칼럼을 격주로 썼었는데 그게 좌파 신문이라고 낙인 찍혀서 청와대에서 구독을 안 한답니다. 말이 되는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되질 않아요. 근데 거기 뭐라고 쓰는데 나중에는 정부 비판도 정부가 좀 잔대가리를 많이 써가지고 무슨 짓을 해야 비판을 해도 좀 머리를 많이 써서 비판해도 멋져 보이잖아요. 근데 하는 짓 너무 뻔해. 그리고 네이버 댓글 수준의 비판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힘도 없고 그리고 뭘 쓰면 귀찮게 굴까봐. 예? 네? 그래서 아 그만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사실은 굉장히 그 무력해지더라고요. 같은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기본적으로 1950년에 있었던 한국 전쟁 이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유럽의 현대 철학을 이해하고자 할 때는 항상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갖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파시즘이라고 알려진 아주 그런 이데올로기 있죠. 그 1차 세계대전의 산물이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예전에 데카르트가 30년 전쟁을 겪으면서 느꼈던 것 같은 유사한 생각을 아마 하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두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죠. 인간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정말로 확실한 게 뭔가를 탐구하려는 정말 극단적인 합리주의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 두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 보겠습니다. 469페이지. 2차 세계대전은 1939년 히틀러의 침공으로 시작되었지만 세계는 사실상 1919년 베르사유 조약 이래 오랫동안 서사시적인 대결을 위해 준비해왔다.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고 20년 동안 다시 여전히 전 세계대전을 준비해온 거나 마찬가지라 했겠죠. 그래서 유럽의 유대인들에 대한 나치의 대학살을 뜻하는 쇼아가 언제 시작됐는지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유대인들은 1935년 제정된 법에 의해 전부 추방 명령을 받았으며 1938년에는 재산이 몰수되었다. 1938년 11월 크리스탈 라크트 때 게슈타포는 수정의 밤이라는 뜻인데 1938년 11월 9일 나치 대원들이 독일 전역 수만 개 달하는 유대인 가게를 약탈하고 250여 개 유대 교회당에 방화했다 했던 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왜 수정의 밤이냐? 가게를 약탈하면서 가게 유리창을 들이다 깼어요. 아시겠죠? 유리창을 들이 깨니까 길바닥에 유리창이 너저분해졌겠죠. 유리창이 너저분해서 그 유리가 반짝반짝 빛났겠죠. 그래서 밤에 수정처럼 반짝반짝 유리창이 빛났다. 깨진 유리창. 그래서 수정이 밤입니다. 이 이름이 참 기가 막혀요. 멋진 밤인 것 같지만은 아름다운 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계속되고 확산된 반유대인 테러 통치를 전면적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넘겨서 분명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교황도 아무 말이 없었다. 가톨릭 교도, 집시, 동성애자 및 또 다른 소수 집단들이 함께 수용소, 처형을 맡은 군대, 가수실의 공포를 겪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의 공포를 포함하여 세계는 일찍이 이같이 끔찍한 사건, 즉 근대적인 기술과 경영의 효율성을 활용하여 한 민족을 계획적으로 쓸어버리려 한 일을 그렇게 명백하게 그리고 그렇게 가까이서 목격한 적이 없었다. 아마 로버트 솔로몬 유대교 사람인 모양이다. 라스트 네임을 보니까 솔로몬 왠지 그죠? 솔로몬 느낌이 그렇죠? 아무리 이 사람 유대인이든 아니었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게 근대적인 기술과 경영의 효율성을 활용하여 한 민족을 계획적으로 쓸어버리려 한 일 이거 있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근대적인 합리성이 가져다준 아주 최악의 사건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목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위대한 문화들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았다 그랬어요. 이것으로부터 두 가지 급진적인 철학 동향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중 하나가 모든 형태의 비합리성을 정면으로 공격하였고 다른 하나는 비합리성을 인간의 조건으로 포용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비합리성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정말로 합리적인 것 위에다가 뭔가를 구축해서 해보자 하는 태도가 있었고 합리적인 것 인간은 도대체 합리적일 수가 없다. 그러니 인간의 그 비합리성을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뭔가 해나가자라는 태도. 이 두 가지 정반대되는 태도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나타나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논리 실증주의로 알려진 것이고 두 번째가 실존주의로 알려진 것입니다. 실존주의로 알려진 거고 실존주의, 실증주의. 실존주의, 실증주의. 자, 먼저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두 가지 경향들이 있는데 중요한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철학적 동향이라고 하는 뭐냐면 하나가 논리 실증주의, 극단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논리 실증주의, 로지컬 포지티비즘이라고 하는 논리 실증주의고 다른 하나가 실존주의, 또 하나가 실존주의는 비합리주의 철학입니다. 자, 47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논리 실증주의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위협이 가장 심했던 오스트리아에서는 대부분 유대인 출신인 일단의 뛰어난 철학자들이 빈 학파라는 이름의 논리 실증주의자 집단을 결성하였다. 빈 학파, 빈 서클이라고 하죠. 서클, CIRCLE. 빈 학파는 무엇보다도 먼저 비합리주의에 대한 응답이었다. 넘겨서 472 초기에 많은 실증주의자들은 물리학자들과 수학자들이었으며 동시에 철학자들이었다. 그들은 심히 과학에 경도되어 있었으며 굉장히 과학, 자연과학에 경도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두 줄 내려와서 사실과 가치의 거친 구분 그 다음에 논리적 진리와 경험적 진리 사이에 또 하나의 구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뭘 말하는지 그러니까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도대체 뭐냐? 일단 자연과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태를 바라보겠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들은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있느냐? 그 문단 나뉘는데 보면 실증주의자들의 첫 번째 관심사는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간주될 수 있고 또 간주되어야 하는 가설들은 의미 없고 가설들을 의미 없고 시간 낭비며 해결될 수 없는 불일치의 원칙일 뿐인 것으로부터 분리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검증 가능성이라는 개념에서 찾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검증 가능성이라는 말 체크해 주세요.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검증 가능성을 중시한다. Verification 검증하는. 그러니까 어떤 센텐스가 있을 때, 그것이 구체적인 경험적 탐구를 통해서 검증될 수 있을 때만 그것이 의미 있는 문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의미 있는 말이 된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거기 보면 이 방에는 12마리의 토끼가 있다. 의미가 있죠. 토끼가 12마리 있는지 없는지 검색해 탐구해보면 되니까. 검증해보면 되니까. 근데 이 방에는 12명의 천사가 있다. 이거는 탐지가 안 되죠. 천사는. 누군가 그렇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죠. 나중에 천사 탐지기가 나타날 때까지는 이렇게. 아이고 그거는 좀 기다려보세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인, 그러니까 이게 검증이라는, 검증 가능성이 뭐냐면 참과 거짓을, 검증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의미 있는 명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이든 거짓이든 검증을 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의미 있는 거다. 가령 강요는 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런 명제가 있어요. 아 그렇게 말하면 강요님 무슨 대단한 거 아니. 신은 존재한다 라는 명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신은 존재한다. 이승희 선생, 신은 존재한다 검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게 검증이 안 되니까 이건 무의미한 명제. 그만 따져. 이렇게 입 닥쳐. 닥쳐. 이렇게 말해. 신은 존재한다. 그냥 이런 말 가지고 더 이상 논의 시간 낭비하지 말자 그런 말이죠. 여기 나온 것처럼 의미 없고 시간 낭비이며 해결될 수 없는 불일치의 원천일 뿐이야. 신은 존재한다라는 명제는 검증 안 돼요. 검증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사람 여기는 좀 더 나아가면 413페이지 이제 문단 새로 시작하는 데서 보면은 이처럼 413페이지 위에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에 윤리적 발언들 혹은 가치 판단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증주의자들이 윤리는 정당화될 수 없는 주관주의 혹은 더 정확히 말해서 정서주의라 불리는 철학이 되었다. 이렇게 말이 됐어요. 이모티비즘 이렇게 돼 있죠. 가령 사람은 착한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이걸 이런 문장 나왔을 때 착한 일, 이것은 착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말은 착한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말에 숨겨있는 말은 이것은 착한 일이다 라는 말이 숨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착함이다 라는 게 숨어져 있죠. 여기 숨겨있죠. 그럼 착함 있잖아요. 착함. 무엇이 착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착함은 신은 존재한다 이런 것처럼 착함이라고 하는 건 검증 안 되죠. 뭐가 착함인지는 그냥 사람들 사이에 그게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것일 뿐이지 착함 그 자체는 검증이 안 되죠. 눈으로 확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사람은 착한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만 뭐뭐 해야만 하고 착한 이렇게 붙어있으면 요거는 우리는 전형적으로 이런 것을 갖다 우리는 윤리적 명제라고 말하는데 이런 윤리적 명제는 사실은 착함이 검증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건 그냥 기분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착한 일이라는 게 좋지 않겠어. 난 착한 일을 좋아해. 뭐 이 정도. 요거를 정서, 그래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정당화될 수는 없고 검증될 수는 없는 정서의 표현이다 이거죠. 정서의 표현. 그래서 이모티비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좋음 또는 착함에 대한 착함 또는 나쁨에 대한 어떤 증거나 논증이 있을 수 없으므로 윤리적인 논증은 그저 설득의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설득의 문제이기도 하고 달리 말하면 권유에 불과한 거다 이거죠. 이게 윤리학적인 명제는 그러니까 가령 너 칸트가 말한 것처럼 너의 의지의 준칙에 따라 행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의지의 준칙이라는 게 사실 검증이 안 되죠. 마음속에 있는 것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말을 여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말을 바꿔서 문장을 바꿔서 말하자면 네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착함이 여러여러한 짓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권유하는 것을 불가능. 리코멘드하는 것을 불가능. 권유. 이거는 학문적인 언명일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후기의 AJ AO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어요. AO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논리 실증주의자의 그 Language, Truth and Logic이라고 하는 책을 쓴다는데 언어, 진리 그리고 논리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 AJ AO라는 사람이 이 책에 따르면 윤리적인 발언들은 실제로 우 만세 같은 감탄사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우 막 그러면 이 윤리적인 언명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아까 신은 존재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세상의 제일 원리는 이데아가 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실 이런 말들이 있어야 이른바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어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형이상학은 무의미한 대화의 동어리가 되는 거죠. 즉 이들이 노리게 되는 궁극적인 것은 뭐냐? 전통적으로 형이상학이라고 알려진 학문 분과가 완전히 무너뜨려진 거예요. 이 논리 실증주의자들에서 그들은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감탄사의 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 AJ AO라는 사람이 쓴 언어, 진리, 그리고 논리 Language, Truth and Logic이라는 책에 보면 Elimination of Metaphysics라고 하는 형이상학의 붕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챕터입니다. 저도 제가 Language, Truth and Logic 이 책을 85년도인가요? 그때 군에 갔다 와서 3학년 복학했는데 그 분석철학 시간에 그 책을 배웠어요. 책을 가지고 그걸 읽으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철학 그러면 막 신이란 어떻고 말이지. 뭐 신존재 증명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신은 어떻고 막 아름다움에 대해서 논하고 뭐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데 AJ의 Elimination of Metaphysics 그 딱 보니까 형이상학이 붕괴해서 형이상학이 하는 것은 다 넌센스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의 덩어리들일 뿐이다. 이런 말을 딱 읽으니까 그러면 철학과에서 형이상학 그 딱 어렸을 때 형이상학 가르치는 교수들이 이제 밖으로 놔야겠네. 한문 분과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형이상학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지금도 충격이 생겨. 지금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형이상학 헛소리 하냐? 이게 생각하지만 그때만 해도 고전적인 의미의 철학 개념을 가지고 있던 터라 그런 제일 원리가 없으면 어떻게 사나 인간이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던 터에 딱 이제 3학년 복학해서 확 열심히 공부해야지 막 이런데 분석 철학 시간에 형이상학의 명제들은 다 헛소리 우 만세하고 똑같아 이렇게 말하니까 다들 막 만세 막 이렇게 형이상 안 해도 되네 만세 막 형이상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헛소리하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내놓은 그 철학 아주 오래된 철학이잖아요. 오래된 철학적 전통에다가 그게 한마디로 센스리스하는 넌센스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은 참으로 그 강한 충격을 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들의 그런 태도의 밑바탕이 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 즉 세상에는 원자적 사실이 있고 원자적 사실에 대응하는 요소 명제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 위에 이렇게 대응하지 않는 명제들은 다 무의미한 것들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비트겐슈타인.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가 이들에게 끼친 영향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이게 극단적인 합리주의죠. 합리주의. 과학주의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473페이지 밑에 보면 1941년 히틀러가 파리에 입성하면서 자부심에 차있던 도시의 점령이 시작되었다. 이 히틀러의 파리 입성을 담은 그 전쟁 보도 사진이 있습니다. 걔들이 그 나치 애들이 말이에요. 나치의 바바리 코트 있잖아요. 이렇게 더블 코트로 되면 탁 입고 이렇게 파리는 안개에 젖어 있고 에펠탑을 쫙 걸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사진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선생님 보셨어요? 뚝뚝 하신 거니까 아신 거 예? 예, 제가 그 바바리를 지금 언젠가 마취해 볼 겁니다. 가지고 있어요. 출력해 놨어요. 맞춤옥 각 코너에 가서 50만원이면 맞춘다니까 눈먼 돈만 생기면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날이. 아 근데 그게 좀 약간 마음에 좀 걸리는 게 히틀러 바바리잖아요 그게. 색깔만 바꾸세요. 아 색깔. 예. 여러분들 지금 아 그러니까 여기 어떤 걸 말하는지는 제가 궁금해하시면요 구글에 들어가지고요 구글닷컴에 들어가신 다음에 히틀러 한 칸 띄고 파리라고 딱 치면요 이미지 쫙 뜨거든요. 그 이미지 히틀러가 입고 있는 바바리가 나와요. 그 히틀러가 파리 에펠탑 밑에서 똘마니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오 잡고 걸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 간지가 아우 미치겠어요. 너무 오래됐어 지금. 저 바바리를 지금 제가 마치 입어야겠다고 말 결심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이 저도 이 473페이지 이 문장을 지금 히틀러가 파리 입성에서 자부심에 차있던 도시의 점령이 시작되었다. 이 문장 뒤에다 저는 이걸 덧붙이고 싶습니다. 히틀러의 바바리는 간지 났다. 우리 지금 우리는 파리 시민들이 겪었던 모멸감, 공포 그리고 매일매일 존재하는 도덕적 압박감 등을 단지 상상할 수 있을 뿐이다. 매일 유대인들과 체제 전복자들이 건국되었으며 일부 용감한 프랑스인들은 독일인들에 대항하여 지속적인 저항운동을 벌였다. 이게 레지스탕스죠. 매일의 삶이 누가 용감하게 자신의 목숨을 걸었는가, 누가 지조없이 배신을 하고 비겁하게 점령군에 부역했는가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전시 상황에서 이제 프랑스 고유의 실존주의가 등장하게 된 거죠. 실존주의. 최고조에 달했다. 그래서 실존주의라는 용어는 치열한 전쟁과 점령의 와중에 장폴 사르트가 만들었다. 그렇죠.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실존 철학이라는 표현은 칼 야스퍼스가 사용하기도 했지만은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에 보면은 극단적 개인주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강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이라는 주장에 동조하는 한에서 실존주의자라 여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날 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각자 개개인의 그 자유로운 결단 그리고 이 세계는 어떤 구조가 돼 이 세계는 원래 본질적으로 어떤 모습도 아니고 구조적으로 어떻게 틀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나날을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실존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자체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7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잠시 일반화를 한다면 첫째, 실존주의자들은 개인과 개인적 책임에 대하여 관심을 공유하고 있다. 개인과 그러니까 이제 니체나 키엘케보르 같은 사람들이 키엘케보르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니체는 아주 반기독교론자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둘을 실존주의자로 묶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들 모두 다 키에르케고르 지난번에 할 때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 앞에서는 단독자. 그죠? 니체. 떼지어서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각자가 초인이 되어라.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개인과 개인적 책임에 대한 관심. 일단 실존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르트르 역시 자유스러운 개인적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키에르케고르 얘기는 열정적이고 개인적인 선택과 헌신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존주의자들의 태도는 흔히 무신론적 사상가들과 관계가 있는데, 이제 실존주의가 피에르 케부르에서도 종교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실존주의 그렇게 말한다면 그 종교적 믿음과 같은 어떤 초월적인 것에 기대지 않고 철저하게 현실 세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뚜렷하게 들여다보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신론적 사상가들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니체의 가장 유명한 이미지는 흥미진진하지만 모호한 초인의 이상을 소개한다. 거기 보면 평범하고 순종하는 삶보다는 개인의 특수성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이 세상에 만족하는 대신 더 나은 세계를 갈구하는 태도를 자극한다. 그래서 이제 개인과 개인의 책임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더 나아가서 신에 의존하는 이런 태도까지도 완전히 부인하고 각자 각자의 내면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겨보시면요. 476페이지. 세 번째로. 사르트르는 의식이란 언제나 자유롭게 선택하고 세계의 주어진 미래를 자유롭게 부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한다.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부정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부정한다. 이게 이제 실존주의의 기본적인 태도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르트르가 말하는 실존주의 모토가 여기서 나오는데, 실존주의 모토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라는 사르트르의 모토. 여기서도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플라톤주의적인 어떤 그런 본질 있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지금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각자 각자가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태도,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존주의라고 하는 태도는 하나의 철학적인 입장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문적인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실존주의자들의 어떤 체계를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사회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자꾸 탐구해야 인간을 알 수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얽매이기보다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개성과 특유함 이런 것들에 시선을 돌리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 더 우리가 언급할 수 있다면, 이거는 철학자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사상가적으로 좀 중요해 보이는 알베르 까미 있죠. 시지프스의 신화, 그 다음에 이방인 뭐 이런 무슨 까미, 부조리의 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알베르 까미. 그러니까 까미는 이렇게 얘기하죠. 세계가 각자 눈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계는 그저 부조리한 것이고, 부조리한 세계에서 무슨 탐구냐.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 살아가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실존주의자들의 철학적인 태도, 실존주의자는 철학적인 어떤 체계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설로서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실존주의가 무엇이냐 이렇게 딱 바라보고 싶으면 가장 그 좋은 방법이 뭐냐 생각하면은 까미의 소설 읽는다든가, 또는 이제 그 사르트르의 구토 이런 소설. 아주 원단으로 따지면은요, 실존주의 소설의 그런 걸 따지면, 계보를 따져보자면은, 카프카의 성, 그 다음에 도스토옙스키의 지하생활자의 수기.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실존 철학 강의할 때, 철학책을 안 읽고 맨날 소설책만 읽었어요. 도스토옙스키의 지하생활자의 수기 있죠? 그거 하고, 이제, 그, 라스폴리니코프가 주문한 죄아벌, 카프카의 성, 익명성의 인간이 살아가는 부조리한 세계를 잘 드러내주잖아요. 그 다음에 까미의 시지프스의 신화. 시지프스의 신화라는 게 뭐예요? 결국 올라가면 다시 밀려 내릴 거라면서 끊임없이 위로 올리는 그 인간 있잖아요. 그냥 지금 충실한 거죠. 세계가 그렇게. 그 다음에 아주 압도적인 작품. 압도적인 작품. 알베르 까미의 작품 중 아주 앞선 최초의 인간. 읽어보셨어요? 최초의 인간. 아주 압도적인 작품입니다.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혼자만 감동하고 있나. 아, 미안합니다. 제가 약간 업돼가지고, 까미의 그 최초의 인간을 읽었을 때, 그러니까, 까미가 유복자로 태어났죠? 아벨 까미가. 알제리 지역에서 유복자로 태어났으니까, 자기 최초의 인간이니까,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부친 사례가 이미 일어난 거죠. 아버지가 없다 하는 것은 이제 물려받은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최초 인간,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한다, 이거 세계는 이제. 그 최초 인간. 진짜 압도적인 작품입니다. 읽으면 소설도 좀 그런 걸 좀 썼으면 좋겠어요. 숨어 있기 좋은 방 이런 거 말고. 소설도 말이죠. 그런 걸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진짜 그 좀, 좀 읽으면서 좀 이렇게, 아, 내가 이 소설가가 소설을 민감한 인간이잖아요. 정말 세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는 점좀 나와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까미의 그 소설들 좋지 않습니까? 이방인은 너무 식상하다면 김하영 교수가 번역한 최초의 인간 그걸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실존주의 문학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저기 인간 삶의 우연성과 그 다음에 필연성을 갖다 부인하는 그런 작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년 동안의 고독, 마르케스의 100년 동안의 고독이나 프랑스의 소설가 중에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 뭐 이런 걸 쓴 파트릭 모디아노라는 사람 있어요. 아세요? 아니 모르죠. 예, 파트릭 모디아노라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김하영 교수가 번역했던 이것도요.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 뭐 이런 소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설들을 읽음으로써, 우리 오히려 실존주의 그 철학을,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존재함을 갖다 읽고 머리가 깨지느니, 차라리 소설도 읽는 게 낫습니다. 실존주의가 무엇일까를 알기 위해서는. 존재함은 읽다 죽습니다. 아직 읽다 죽어요. 읽다 죽는 안 읽는 게 나아요, 그리고요. 파트릭 모디아노 이런 사람들 소설, 이게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 이런 것도 읽으면서 마르케스의 소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넓게 보면은 세계의 필연성이라든가 이런 걸 부인하고 진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것을 진리라고 승인할 때만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태도도 실존주의에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호르의 보르에서도 이런 데다 이 범주에 넣을 수 있죠. 포스트 모던한 작가라고 하지만 뭐 페스티시 작품 여기저기 떼다가 쓴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셰익스피어한테 우리가 저작권 소송 걸면 셰익스피어 작살납니다. 셰익스피어는 다 있는 얘기 개작한 거거든요. 그거. 지가 새로 만든 얘기 없어요. 그렇죠? 소포클레스는요.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온 얘기 지가 썼잖아요. 그것들 저작권 소송 걸면 죽어요 다. 그러니까 그게 저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본질적인 세계의 본질적 구조를 알 수 없고 항상 인간은 그때그때를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뿐이다. 인간의 우연성, 역사의 필연성을 부인하는 이런 태도. 그것까지 본다면은 호르의 보르헤스의 소설들도 탁월한 작품을 읽을 수 있죠. 특히나 그 픽션들 또는 불안당들의 세계사, 바벨의 도서관. 와, 보르헤스 소설들은 거의 뭐 압도적이죠. 뭐 그냥 읽으면 그냥 대가리 띵 하잖아요. 보르헤스 소설 읽으면 이렇게. 메비우스 띠처럼 이게 얽히고 설키고 말리고 말려서 읽다 보면 아 너무 위대한 작가라는 것이 확 드러나죠. 오르헤스 소설 저는 다 읽어봤는데 아직도 그런 소설들이 좀 나와줬으면 해요. 지금 작가들은 철학이 없으니까 그런 작품은 앞으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작가들에게는 그러나 대중적 감수성이 있습니다. 스토리 작가들. 네, 개밥바라기별 이런 거. 개밥 같은 소설들도 나오고. 네 마음대로 해라, 공지영. 난 언제나 네 편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즐거운 나의 집. 저 노래 제목인 줄 알았는데. 즐거운 곳. 지금 작가들에게 대중적 감수성이 있습니다. 철학은 없어도. 많이 팔아먹는 게 장점. 이런 작품들은 정말 제가 부의 명제라 생각하는데, 이런 작품 안 나오죠. 그 대신에 지금 작가들은 저기 도사에도 출연하잖아요. 물밥도 사요. 그렇지, 개밥, 바라기별, 이런 걸 갖다, 뭐 2008년 한국 문학의 뭐 수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평론가들은 도대체 대가리 뭘 읽고 수학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읽어봤는데 서점에 서서 진짜 황석영이가 이렇게 망가졌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황석영 죽이는 작가였잖아요. 그죠? 황석영 하면 와 정말 그 황석영의 그 저기 단편들이나 이런 거 보면 이게 쨍 인간의 근본 문제를 건드리는 게 무슨 개박빠라기별이야. 무슨 성장소설이야. 지가 헤르만 헤세 데미안도 아니고 이게 뭔 개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황석영 많이 망가졌. 게다가 황석영이가 어디 스튜디오에서 찍은 뭐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청바지 입고 맨발로 해갖고 이렇게 발 이렇게 하고 발 이렇게 길게 하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찍은 사진. 그 자세가 옛날에 이주향이가 나는 모든 것에 엉깐다는 거 하는 거기 나오는 수원대 철학과 교수 있잖아요. 그 맨발로 찍은 거. 그때 이후로 막, 그때 이후로 쏟아져 나왔잖아요. 청바지 입고 맨발로 사진 찍는 컨셉. 공지영도 그렇고, 공지영하고, 공지영도 맨날 턱 깨고 사진 찍고, 공주병 환자들 이거. 공지영하고 그 김정남. 공지영은 이름도 공주영인 줄 알았어요. 저는 공주병. 턱 깨고 사진 찍는 사람들. 조한혜정, 뭐 다 턱 깨고 사진 찍는 이게 공주들. 김정남 까라. 작품이 없어, 작품이. 매혹 그리고 겹친 김정남. 아우, 이따가 이게 웬 시가 이래. 차라리 문정희의 음이나. 그래서 어쨌든 그런 소설들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그 탁월한 실존주의 작품들. 우선 도스토옙스키의 지하생활자의 수기 거기서부터 읽어 나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결국에는 실존주의는 소설로 귀결되고 말았네요. 아 그게 저는 상당히 까미나 사르트르나 이런 사람들이 업적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프랑스 사람들에게 삶을 윤택하게 해준 중요한 그런 철학적인 베이스를 깔고 소설들이 나와지는 게 중요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 뭐 노벨상 받은 르클레지온가요? 르클레지오가 받았죠, 이번에. 르클레지오는 안 했던 것 같은데요, 르클레지오는 모르겠어요. 저는 르클레지오 작품 읽어본 적이 없어서 별로. 오늘로써 29주차 철학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지금까지 한글 갖다 다 한번 정리하고 현대 철학에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풀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 바로 9시 15분에 약속 잡아서 연말을 보내실 준비를 하고 오십시오. 저 디풀이 안 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